4월 20일 수요일 거룩한 만남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북쪽 방향의 길을 통해서 바깥들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나를 성전뜰 앞과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는 방들로 데리고 갔다. 문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 건물의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다. 이 건물은 3개층의 쪽방이 있는 건물로서 20규빗이 되는 안뜰과 바깥뜰, 포장된 곳과 마주대하고 있었다. 방들 앞으로는 안쪽을 향해 너비 10규빗, 길이 100규빗의 복도가 있었고 그것들의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왼에 있는 방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아래층, 중간층보다 복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성전들에 있는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 중간층보다 좁아졌다. 바깥들을 향한 방들 앞에 있는 바깥벽은 방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었다. 바깥들을 향해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규빗이었으며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이들 아래쪽 방들은 바깥들에서 그것들에 들어올 때 입구가 동쪽으로 나와 있었다. 뜰 맞은편, 건물 맞은편, 동쪽 방향의 뜰 두꺼운 벽에도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고 그 형태가 북쪽 방향의 방들과 비슷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다른 방들과 같았고 그 통로와 입구는 설계한 대로였다. 남쪽 방향의 방들의 문과 대칭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방들로 들어갈 때 동쪽 방향 벽 바로 앞 통로 어귀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말했다. 성전 뜰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들을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 곧 곡식제사와 속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그곳에 줄 것이다. 제사장들이 한번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으로부터 그냥 바깥들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입고 성기던 그들의 옷을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제사장들의 옷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백성들 위한 뜰 위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는 성전 안쪽을 다 재고 난 뒤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달을 데리고 나가서 그 주변을 모두 쟀다. 그가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동쪽을 쟀더니 500규빗이었다. 그가 북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남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서쪽으로 가서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이렇게 그는 사면을 모두 쟀다. 사면을 둘러 모두 벽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이었다. 그 벽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사장의 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거룩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준 두 방을 거룩한 곳이라 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제물을 먹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성물인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구별된 방에서 지성물을 먹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 곧 더러운 것과 구별됨을 삶의 원리로 삼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영적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정결한 심령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전의 사면담. 성도는 교회와 자신의 삶에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천사가 측량한 성전 외곽 사방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외곽의 담을 비롯해 여러 담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은 문으로 들어가 이러한 담들을 통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성도는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로 이를 분별하고 막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담을 높이 든든히 쌓은 만큼 교회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묵상 에세이 거룩한 곳, 거룩한 삶. 나는 1997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오칼라에서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자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자라는 각오로 일을 했다.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서 직장에서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의사로 살게 된 나는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그날 수술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마음을 정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케 하셔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실은 내게 아주 특별한 예배 장소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다.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그분을 내 마음 깊이 모시는 것이 내 모든 꿈이 될 때 나는 보람과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거룩한 곳에서 주를 찬양하게 된다.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 그분과 함께 걷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정수영의 심장이 뛴다. 한절 묵상. 여기 기록된 숫자들을 통해 하나님 전에 모든 부분에는 수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각 방면으로 측량해 치수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각기 분량대로 구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도 홀로 전부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교회의 지체답게 각자 맡은 분량과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기 소망하지만 분별하고 가르쳐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외식과 거짓을 버리고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